이 모든 게 원래 우리의 운명이었을까? 난 기억을 더듬어 아직도 여기서 한참을 서성해. Yeah. 너를 보낸 후엔 난 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. Yeah. 가만히 눈을 감으면 선명히 느낄 수 있어. 네 향기 숨소리 지금 위 속까지 얼어 붙었던 내 감사 주던 너. 매일이 매일이 매일이 날 그리다 지쳐서 잠을 들어. 내일은 내일은 내일은 널 보게 될까. 우리가 운명이라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.